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새해 2017년에 즈음하여 이란 이슬람공화국 대통령 하산 루하니가 최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. 축전은 새해가 축복과 행복으로 가득 찬 해로 되기를 바라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건강하고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실 것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번영과 행복이 있기를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.